Yeah. I'm talking about my future. 또 확실한 미래 내가 버릇처럼 입에 붙이 말해주는 feedback. 그 덕에 난 잘 지내 네가 망할 때도 내가 후 굳이 입 아프게 말하는데도 get me the D to the O to the K. 다만 shit in the street 나를 보면 다들 O 하고 찍. 난 그냥 바닥에서 올라온 래퍼 부자가 됐어도 여전히 나는 힙합을 애껴 I be like ooh. My 808 bass 나그 다크 바퀴 걸어가고 내 자켓 My future step up 밥이 나선 밥이 확실하니 밖에 아직 안 한 내게 아는 니들이 나 찾지 Is it ill? Yeah. Is it really ill? Yeah. Let me know it's ill. Yeah. If it's really ill. Yeah. Is it ill, son? Is it really ill, son? Let me know it's ill, son. If it's really ill. Yeah. Is it ill, son? Is it really ill, son? Let me know it's ill, son. If it's really ill. I ain't bugging about the past. I'll be going to the next. The rest for the rest of my life. 어제의 성공은 어제 본 다시 눈 감아본 바로 내일 누가 나 대신 누가 나 위해 살아줄 게 아니거든 입을 닫을 겸 벗은 아직 3년 남은 서른 내 버릇처럼 걸은 적 없이 걸어온 걸음 살 얼음판을 나 녹여 만들어 버린 내 여름 말 얼음 I want it more 힘이 다가진 듯해도 Hustle real hard hustle 하루 나의 태도 때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난 그대로 유지하는 나의 평정심을 지켜 난 두 배로 Let's get this money don't 벌어 미친 듯이 근데 돈 벌려고 하지 않아 미친 짓은 난 돈에 미친 놈만이 행복에 미친 놈 여행 떠날 때도 위내 며칠 자리에 취소시키고 oh. I don't go crazy over money man I'm just trying to be happy you know Let's get it Is it ill? Yeah. Is it really ill? Yeah. Let me know it's ill. Yeah. If it's really ill. Yeah. Is it ill, son? Is it really ill, son? Let me know it's ill, son. If it's really ill. Yeah. Is it ill, son? Is it really ill, son? Let me know it's ill, son. If it's really ill, let me ask you, is it ill? Yeah. Is it really ill? Yeah. Let me know it's ill. Yeah. If it's really ill. Yeah. Is it ill, son? Is it really ill, son? Let me know it's ill, son. If it's really ill, yeah. Is it ill, son? Is it really ill, son? Let me know it's ill, son. If it's really.